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0일 한인타운 중심가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85살의 한인 송모 할머니 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41살의 리차드 콜로모를 어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한인 할머니를 폭행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인종 증오 범죄인지 여부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할머니는 용의자한테서 머리를 얻어맞아 뒤로 넘어졌으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었고 머리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송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송 할머니는 두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이번 사건은 금품 갈취 등의 특별한 목적 없이 피의자를 무작위로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사상 첫 단일팀을 이룬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비록 올림픽 첫 승은 놓쳤지만 값진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남북 단일팀은 14일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일본에 0-2로 끌려가던 2피리어드 9분 31초에 역사적인 첫 골을 넣습니다. 미국의 입양아 출신 박윤정의 패스를 받은 미국 출신의 귀화 선수 랜디 히스 그리핀이 첫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단일팀이 올림픽 3경기 만에 터트린 골입니다. 단일팀은 이후 3피리어드에 추가로 2실점하면서 1-4로 패했지만 올림픽에서 첫 골을 뽑아내면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기다렸던 첫 골이 터지자 4천여 관중들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반도기와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현재 메달 수는 독일이 금메달 7개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뒤를 이어서 네덜란드가 금메달 5개로 2위, 미국이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3위, 한국이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로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호놀룰루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엔진 덮개가 부서진 채로 심하게 흔들리다 가까스로 착륙했습니다. 운항 도중 비행기에서 폭발음이 들린 데다 덮개가 날아가 버린 엔진이 바람에 마구 흔들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우리 조종사들이 필수적인 비상수칙을 잘 이행한 덕분에 사고 없이 비행기를 안착시킬 수 있었다면서 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교통국은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호놀룰루 공항에 비상착륙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덮개가 날아가 버려 흉물스럽게 노출된 비행기 엔진 사진과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유나이티드 항공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계단 사무국장이 검찰에서 다스 최대주주 지분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진술은 앞으로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는 물음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남인 고 김재정 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실제로는 제3자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검찰은 이 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의심 재산 자료에 다스 지분 외에 가평 별장 지분 등 김재정 씨 일가의 재산 내역까지 다수 포함되는 등 한묶음으로 관리된 점에 비춰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취재 중인 뉴질랜드 기자가 한국의 프라이드 치킨에 대해서 이번 동계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라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뉴질랜드 3TV 방송의 데이빗 디솜마 기자는 14일 이번에 처음 동료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취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집으로 날아갈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닭날개를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치는 한국과 동의어가 됐지만 한국식 바베큐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하룻밤은 밖에 나가 6가지 맛의 프라이드 치킨을 맛봤다면서 그중에서도 매운 양념치킨은 그야말로 꿈의 요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11시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정현호입니다.

이영돈, 김현지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이영돈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Yesterday Once More 너무 익숙한 노래죠. 카펜터스가 1973년 앨범에 수록을 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곡 Yesterday Once More를 볼사노바풍으로 약간 카메롤이라는 가수의 또 재해석을 통해서 좀 새롭게 들어본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이용돌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오늘 날씨를 잠깐 보니까요. LA는 최고 기온은 이제 67도 정도. 네. 그리고 사실 오늘 비가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예. 그런데 지금 일단은 비가 올 확률이 원래 날씨상으로는 오늘은 57%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일단 낮에 그리고 밤에 되면 좀 그냥 흐린 날씨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지역에 따라서 비가 오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LA 그래서 70도, 72도, 74도까지 토요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주말 일요일 되고 다음 주 되면서 날씨가 다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로하, 이제 하와이 날씨는 이번 주에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이제 비가 내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온도는 80도 정도를 꾸준히 이번 주 내내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날씨 참고하시고요. 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부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대형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전문 최고의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변호사, 보약 중에 보약 원기회복에 좋은 천호식품의 녹용홍삼 헬스코리아에서 도와주십니다.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펴보세요. 신문을 넓게 펼쳐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두 팔 벌려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보세요. 슬라이딩 좌석 쿠션으로 대한항공의 이코노미석은 정말 넓습니다. 당신을 가장 편안하게 대한항공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솔로몬 보석입니다. 달콤한 사랑 고백 발렌타인스데이. 선물은 준비하셨나요? 행복한 발렌타인스데이를 위해 둘만의 커플링을 함께 나누세요. 연인과 함께 친구와 더불어 소중한 자녀와의 멋진 커플링. 사랑의 커플링을 솔로몬이 품격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솔로몬에선 업투 80% 세일 중입니다. 비티키 시온마켓한 솔로몬 보석. 안녕하세요. 배우 안재욱입니다. 이번에 제가 후지메딕 마사지 체어 광고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촬영할 때 광고할 제품이 마음에 들면 정말로 신이 나고 반대로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연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후지메딕은 제가 반했습니다. 빨리 저희 집에 한 대 갖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왔다 갔다 기계가 해주는 느낌이었는데 후지메딕은 정말 구석구석 사람이 마사지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집에 갖다 놔도 가구와 잘 매치되게끔 크지도 않고요. 또 일본에서 직접 생산 제조한 거라 고장날 염려 없고요. 여러분, 지금 텔레트럼 매장에 꼭 가셔서 체험하시길 바라요. 만족하실 거예요. 정말 감동입니다. LA 시티 센터 213-386-8999, 오렌지 카운티 714-892-6999, 텔레트론. 현명한 빨래방 선택. 첫째, 물이 좋아야 합니다. 24시간 코일 라운드리는 FDA와 아토피협회가 인증한 나노 워터 시스템 도입으로 빨래가 깨끗하고 신선하며 알러지와 아토피에 좋습니다. 둘째, 최신식 기계여야 합니다. 구김없이 빠르게 마르는 최신식 양방향 드라이어는 24시간 코일 라운드리뿐. 셋째, 쾌적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쾌적하고 넓은 파킹낮, 친절한 서비스. 더욱 깨끗하게, 더욱 저렴하게 24시간 코일 라운드리. 1호점 웨스턴길 동양선교교회 건너편, 2호점 아담스길 놀만디와 볼몬 사이. 최신 럭셔리 콘도미니엄 엘리먼트 436을 소개합니다.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중간 사이인 오가와 버즐 최고의 로케이션. 소음 제거를 위한 2인치 에어캡 인슐레이션 및 특수 이중창, 지진보험이 포함된 저렴한 HOA, 최신 설비 피트니스 룸을 갖춘 럭셔리 콘도미니엄. 타겟, 버스 정류장, 지하철, 마켓, 공원 등 모든 편의시설들이 도버거리에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전체 80% 솔드아웃. 74유닛 중 3베드룸 유닛 15개만 남았습니다. 세일즈 오피스는 436 사우스 버즐 에비뉴에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5시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13500-0317, 13500-0317.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에서 전하는 피부의 기적. 한국 고온세상 피부과에서 개발한 최첨단 기기 아그네스가 단시간 내에 맑고 투명한 도자기 피부로 만들어드립니다. 수술 없이 미세침으로 눈 밑 지방 축소, 타운 내 유일한 이중턱 축소, 여드름의 근본적인 치료까지. 기적을 부르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밀셔와 민저 코너 213-264-1146, 264-1146.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에서 피부의 기적을 만나세요.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우와, 싸다. 정말 싸다.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진짜 감쪽 같네. 역시 벤트웨이야.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연기 생활 60년 동안 저의 건강을 지켜준 귀생당 후코이단. 후코이단 구입 시 귀생당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후코이단 함량이 300mg이나 들어있고요. 원료가 다르니까요. 귀생당 후코이단 신구가 적극 추천합니다. 누구나 천종이라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천종산삼을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매년 6개월의 시간을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웨스턴과 올림픽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에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이 새로운 매장을 오픈합니다.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매장 LA 본사 부엔나팡 매장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남체인 길 건너편 213-388-1234 388-1234 1등 관광회사 3호 관광만이 가능한 2018년 크루즈 특선. 일평생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알래스카 크루즈는 3호가 최고.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를 도는 북유럽 7개국 럭셔리 크루즈. 이태리, 그리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동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의 서지중해 크루즈. 크루즈도 역시 3호. 지금 예약하시면 스페셜 요금으로 모십니다. 서울 왕복 티켓도 가장 저렴한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AM 1650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11시 22분 막 됐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희 쇼핑 떠나는 날입니다. 홈쇼핑 월드 리킴 대표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리킴 대표님도 사실 방송인이시기 때문에 아니, 저 목 관리 잘하셔야 돼요. 오늘 목소리가 약간 가라지셨어요. 예. 아, 이번 감기가요. 네. 감기는 다 났어도요. 네. 감기 말미에 목이 가라앉으면서 이런 마른 기침, 재채기 나고 네. 그런 게 유행이래요. 우리 지금 오늘 참석하지 못한 김현지 씨도 딱 그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증상이에요. 네. 저희 막내딸도 똑같은 증상인데 여러분도 감기 주의하시고요. 네, 목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좀 잠겼더라도요. 네. 오늘 대신 아주 뭐 큰 세일을 여러분께 펼쳐 드릴 테니까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렇게 소리 자체는 예전만 못하셔도 거기에 내용은 네. 파격적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너무너무 우리 그 여성분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핑거루트차와 악마 다이어트. 핑거루트차하고 악마 다이어트 같이 해갖고 동시에 그냥 살 빼는 거군요. 그렇죠. 이 네. 핑거루트차는 티백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네. 티백. 이 핑거루트차를 이렇게 따뜻한 물에 우려서 네. 우려난 데다가 악마 다이어트를 타시면 되는데 네. 굳이 따뜻한 물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네. 차가운 물도 관계없기 때문에 네. 핑거루트차에다가 악마 다이어트를 넣으면은 이 기포가 막 생깁니다. 네. 그러면서 발포가 생기는데 이 핑거루트차는 지방 분해 촉진이라든가 체지방 감량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 판도라틴 성분이 전 세계 식물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악마 다이어트는 이 발포 가르시냐가 들어있어서 복부 지방, 내장 지방, 체지방량 감소에 식약처로부터 1등급 판정을 받은 최고의 다이어트인데요. 이게 원래 각자 먹는 거 아니었나요? 같이 드시는 게 효과가 좋고요. 네네. 오늘은요, 네. 두 개를 묶어서 한 개 가격보다 더 싸게요. 핑거루트차 한 박스와 악마 다이어트 한 박스를 뭉쳐서 오늘 12불에 다 원가 이하 세일로 이야, 먼저 드립니다. 핑거루트차랑 악마 다이어트 네. 일정 기간 같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죠. 딱 12불에요. 그렇죠. 저희 딸이나 저희 집사람이나 주변 우리 직원들, 여직원들 보면은요. 살을 뺀다고 하고 보통 3일 내지 4일 정도 지나면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죠. 근데 이 핑거루트차하고 악마 다이어트는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네. 정말 체지방 분해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한 달 이상만 드시면 효과를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12불에 핑거루트차와 악마 다이어트 각각 한 박스씩 네. 두 박스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2불밖에 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진짜로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네. 애플트리 김약산의 제품이라 네. 한국 가격의 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현재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꼭 알아주시고요. 네. 여러분이 다이어트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홈쇼핑 월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홈쇼핑 월드로 가셔서 다이어트 작심삼일 하셨던 거 다시 구정 설맞이 네. 예, 다이어트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설날 맞이해서 행복한 세일 중에서요. 경상남도에 먹거리가 있는데 네. 오늘 세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지만 네. 간장게장은 오늘 하루밖에 오늘 하루도 아마 오후 한두 시 넘으면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간장게장. 오후 늦게 오실 분들은 전화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은데 이게 왜 인기가 좋았냐면요. 그물로 잡은 꽃게가 아니라 통발로 잡은 경남 통영의 경남 통영 수협의 통발 간장게장. 아, 통발로. 왜 그러면 그물로 잡으면 이게 꽃게가 이 다리가 하나 떨어진다든가 네네네. 흠집이 날 수가 수 있는데 있죠. 맞습니다. 통발로 잡으면 그런 흠집이 없고요. 네. 예전에는 상하지 않게 무조건 짜게만 만들었는데 짜지 않아요. 아. 그리고 꽃게 다 잡수시면 그 간장으로 밥 비벼 그렇죠. 먹으면 너무너무 네. 맛있고요. 요즘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짠 거 이제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네네. 그리고 이거 거기에 보면은 수제 간장이라고 그래서요. 배, 양파, 대파는 기본이고요. 청양고추, 당귀, 감초, 마늘, 대추, 구기자, 다시마, 다시멸치까지 넣어서 이 수제 간장을 만들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넣은 게 청주예요. 이 약간의 술을 넣어야 냄새가 비릿한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통발 간장게장 오늘 14불 99전에 간장게장 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시 넘으면 없을 겁니다. 경남 통영 수협의 명품 통발 간장게장이 14불 99입니다. 오늘 2시 넘어가면 없으니까 그 미리 전화하셔야 되는데 13380-3330번 13380-3330번 예, LA는 아시다시피 웨스턴하고 팔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부에나팍은 비치와 멜번의 굿키츠 카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먹거리가 하와이 분들이 너무 많이 연락이 와요. 아. 그리고 우리 이영돈 씨, 김현지 씨 좋은 아침 좋은 하루가요. 하와이에서는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 하와이는 저희가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가 가라가 아니고 내가 간다 하와이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근데 이 간장게장이나 정말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떡 망개떡은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간장게장 망개떡 하와이 죄송합니다. 예, 꼭 좀 네. 유념해 주시고요. 네. 대신 그 의령군에서 온 시골 아재 대봉 감말랭이는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감말랭이가요. 한 봉지에 감이 무려 18개에서 20개를 잘라서 만든 대봉 감말랭이 네. 양이 그만큼 많아요. 양이 많아요. 얼마인데요? 굉장히 많은데요. 감말랭이 500g인데 저희가 오늘 19불 99전짜리 12불 99전에 꽃감보다 더욱더 맛있고요. 감말랭이가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당이 심하셔서 네. 이거 잘 못 드세요. 근데 새벽에 가끔 저혈당이 일어날 때는요. 요즘은 초콜릿 안 드시고요. 이 감말랭이 드세요. 네. 여러분 효도하실 분들 저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 감말랭이 선물해서 저혈당 나셨을 때 감말랭이 드시면 좋고요. 정말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하는 떡 1위 의령 망개떡. 정말 이것도 이제 한 2, 3일이면 솔드아웃 됩니다. 의령 망개떡 10개 세트잖아요. 지금 파시는 게. 그 6불 9구에 드리는데요. 한 개 사가시는 분은 없으시고요. 그쵸. 이 꽃게 간장게장이 왜 이렇게 빨리 떨어졌냐면. 오셨을 때 확 사가시는군요. 예, 한 개 맛보신 다음에 무조건 달려오세요. 아. 이런 맛 처음이라고 이제 마켓에서 먹는 간장게장과 저희 이 경남 통영 수협의 명품 통발 간장게장은 맛부터가 다르고요. 양념부터가 달라요. 제가 12시에 끝나고 달려가면 있겠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네. 말씀드렸지만 2시 넘으면 없을 거니까요. 혹시 구하실 분들은 전화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종근당에 여러분 종근당 하면은 한국의 3대 제약회사 중에 하나예요. 종근당은 여기서 네. 나온 일품 천종 산삼배양근이 있어요. 오, 이건 뭐죠? 또 이 산삼배양근은 네. 산삼 줄기 배양을 통해 가지고요. 정말 유전적 조작 없이 그대로 배양해 가지고 산삼과 유효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98.9% 동일하다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줬어요. 네. 인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6배에서 7배가 높고요. 네. 피로 회복에 좋은 RB1과 RH1, RG2, RG3 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산삼 배양근이에요. 네. 그러니까 면역에도 좋고 항암작용에도 좋은데 저도 이제 산삼 배양근을 이틀밖에는 안 됐는데 네. 앞으로 두세 달은 한번 면역 때문에 먹어보려고요. 아. 제가 잘 이런 건강식품 많이 안 먹었었는데 네. 아니, 워낙에 종류가 많으니까 뭘 네. 먹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더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저희가 면역이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면역 때문에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홍삼이나 인삼에 없는 사포닌이 많이 함유된 게 바로 산삼 배양근인데 손님들이 구매하시면서 저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종근당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믿고 한번 먹어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가장 많으세요. 종근당 건강일품 천종산삼 배양근. 네. 네. 혈행 개선에도 좋고 면역력, 당뇨나 혈압에도 좋은데. 네, 이거는 어떻게 뭘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파우치로 돼 있습니다. 파우치로요? 정말 진한 파우치로 돼 있어서요. 네. 하루에 한 포씩만 드시면 되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80불에 세일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세 박스에 100불을 드려요. 세 박스 석달치요? 석달치를 드려요. 산삼 석달치 먹는데 100불이에요? 100불에 드리는데요. 오늘 만약에 6박스를 구매하시면 아... 매직 노래방 마이크 X7을 또 선물로 드려요. 와...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가 산삼 배양근 3박스 세일하는 거는요. 정말 홈쇼핑월드 생긴 일에 처음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종근당 건강일품 천종산삼 배양근 파우치로 되어 있는 거 한 박스가 한 달분인데 세 박스에 100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홍암 현미력과 홍암 메가력이에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홍암 선생님이라고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제주도 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제주도 도지사보다 더 유명한 분이 이 효소를 만드는 홍암 선생님이세요. 네, 네. 이분이 이제 아침마당이라든가 이런 그 한국의 TV에 너무 많이 나오셨잖아요. 홍암 선생님 네. 정말 유명하신데 이분이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주식회사 장생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장생 도라지 나오고 예, 예. 그 회사가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문을 닫았어요? 예, 이분은 이제 저 남미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 장생 사장님이 피로정 사장님이 이민을 가셨는데 아~ 이분들이 가시면서 사실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메가력과 현미력을 이 홍암 선생님 허락하에 홈쇼핑월드에 다 넘겼어요. 아~ 그리고 나머지 있는 제품의 거를. 결제를 저희가 홍암 선생님께 직접 다 해드렸어요. 아, 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 장생 사이트가 아직도 살아 있으면 보시면 되지만 한 박스 3개월분을 199불에 판매했어요. 이게 내 몸을 바꾸는 3개월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가장 많은 게 장이거든요. 이 70%가 장인데 영양의 보고조, 그 보리의 씨앗과 표피를 그대로 간직한 완전식품이 메가력이고요. 네. 현미력은 현미 미강에 가장 그 영양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미강을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게 홍암 선생님의 현미력이에요. 네. 그래서 메가력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메가력을 드시는 게 좋고요. 유산균이 부족하시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현미력을 드시면 좋아요. 네. 근데 199불에 판매했는데 저희가 오늘 65불에 석 달분을 드려요. 아이. 저희가 나머지 있는 분들을 싸게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 가격이 나올 그러니까 수가 싸게 있어요. 싸게 인수하신 것만큼 싸게도 주시겠다. 그렇죠. 199불짜리를 65불에 드리면 199불에도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전에도 인기 있었던 그렇죠. 부모인가 TV 보네요. 광고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 제품인데 저희가 오늘 65불에 드리기 때문에 야. 제주도에서 정말 효소 만드는 제품으로 유명한 홍암 선생님. 이거는 뭐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로. 커피 스틱처럼 되어 있는데 네. 하루에 한 포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199불짜리였던 걸 떠나서 지금 65불 주고 홍암 현미력을 사면 네. 65불 주고 사면 3개월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개월 그래서 3개월 내 몸을 바꾸는 3개월 프로젝트라고 딱 써 있는데 박스에 네, 네. 이 한 포에는요 살아있는 유산균이 1억 2천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답니다. 아. 그만큼 여러분들이 장 건강을 위해서 면역 건강을 위해서 메가력과 현미력 드시면 되는데 오늘 65불에 모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홈쇼핑 월드 LA와 오렌지 카운티 두 곳에 있습니다. LA는 웨스턴하고 8가에 옥스퍼드 호텔 8가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하고 멜번의 국키츠 카페 자리입니다. 대표전화 213-380-3330번인데 요 하와이에 계신 분들 홍합 현미력, 홍합 메가력. 예, 홍합 선생님의 좋겠는데요. 현미력과 메가력. 네네. 이런 거 주문하시면 저희가 감말랭이 같은 것까지 해서 얼마든지 네. 보내드릴 거고요. 네. 아너스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는 LA에 수입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홈쇼핑 월드와 또 다른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타주를 겨냥해서 TV 광고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걸레 두 장 들어 있는 세트 189불은 똑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219불에 걸레 6장을 드리니까 그쪽에서 또 219불에 걸레 8장 준다고 광고를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경쟁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189불에 구매하시면 걸레 2장 드리고요. 219불에 구매하시면 걸레 6장 플러스 매직 네. 노래방 마이크 X7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듀얼 물걸레 청소 이렇게 하시면서 노래 부르면서. 아, 이게 너무 좋고요. 좋은데요? 한 손으로 하셔도요. 네. 정말 잘 닦이고 1분에 250회 초강력 회전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누르지 않아도요. 찌든 때가. 네. 저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이제 쉬를 하면 네. 금방 닦으면 잘 닦이는데요. 이게 모르고 쉬한지 모르고 열흘 일주일 열흘 있다가 보면은 이게 그 냄새나고 거기에 가보면 굳어져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요 걸레로 박박 문질러도 안 되는 게요. 이 물걸레 청소기 아너스로 갖다 대면은요 신기하게 그 얼룩이 다 없어져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정말 네. 한국 사람들 머리 너무 좋고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오늘 네. 189불에 걸레 2장 드리고요. 219불에는 걸레 6장과 매직 노래방 마이크 X7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몸에 좋은 도라지 청과 몸에 좋은 100% 도라지 가루를 오늘 두 가지를 묶어서 39불에 세일해 드릴 거예요. 네네. 이게 또 도라지 청이 45불이고요. 100% 도라지 가루가 25불인데요. 도라지 청은 이 도라지 가루와 더불어서 왜 이렇게 드리냐면 도라지 청에 도라지 가루를 드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39불에 만나시는데 이 도라지 청이 무려 1100g이고요. 대용량이네요, 용량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흑도라지 진액이라고 해서요. 도라지를 발효시킨 흑도라지 진액이 있습니다. 네. 여기다 도라지 가루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흑도라지 진액이 49불이고요. 도라지 가루가 25불인데 두 개 합쳐서 35불에 오늘 다 드립니다. 네. 도라지 진액과 가루도 35불에 만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냄새 연기 잡는 코펜 반값 할인 연장 세일 해드립니다. 24cm는 39불까지 드리니까 요거 만나보시고요. 세신 S마스터 티타늄 후라이팬 7종 세트는요. 저희가 89불에 네. TV에도 129불인데 89불에 드리면서 네. 매직 노래방 마이크 X7을 뭐 또 선물로 드립니다. 네, 선물로 받는 게 거의 그 89불 내는 값 거의 육박하네요. 그래서 노래방 마이크 사러 오셨다가요. 네. 이게 그 프라이팬 세트를 사요. 프라이팬 세트 그래서 노래방 마이크를 공짜로 받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아니, 많습니다. 그게 더 남는 낫죠. 근데 요거는 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틀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요. 네. 지난주에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 앵콜 세일이라는 거 만나드리고요. 이 네. 오늘은요. 핑거루트차고 악마 다이어트 그게 지금 두 가지 합쳐서 네. 12불 최고의 마이너스 세일이고요. 간장게장은 오늘 하루고요. 망개떡과 감말랭이는 넉넉하게 있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근당 건강의 산삼배양근 세 박스에 오늘 100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간장게장은 14불 99인데 이거는 2시만 넘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보통

1-888-636-5067.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포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준대. 아 맞다. 타운 내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08-1000사.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1000사 808-1000사. 여보, 옆집 브라이언네는 태양광으로 싹 바꿨대요.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줄었대요? 네, 75%나 줄었대요. 설치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유, 공짜래요. 여기 연락처가 있는데.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7147708051. 전기요금을 75%까지 줄여주는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본인 부담금 제로. 설치하면 500불을, 지인 소개 시 500불을 보너스로 드립니다. 사우스웨스트 선솔라 7147708051 7147708051. 갑자기 상을 당하셨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가주장의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가장 힘든 시간에 큰 나무가 되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준 가주장의사가 다우니 본사와 LA 한인타운 그리고 가디나에서도 교민 여러분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언제나 교민사회의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가주장의사가 정직과 믿음으로 고인과 유족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히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연락은 562-622-9393. 가주 장의사.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CC 다이아몬드 발렌타인데이 맞이 전 품목 50% 빅 세일. 안녕하세요, CC 다이아몬드 크리스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0% 가격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CC 다이아몬드 213-387-8700. 기간은 딱 열흘간 2월 14일까지 AM 1650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일보에 보니까 뭐 koreatimes.com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크레딧카드 빚부터 갚아라. 경제 1번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크레딧카드 빚부터 갚아라.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빠르게는 다음 주부터 환급금을 받는 납세자들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특수 이제 리턴 받는 거죠. 29일부터 전자보고가 시작됐고 비즈니스데이 기준으로 21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국세청 IRS가 밝혔기 때문인데요. 환급금 사용 계획을 정해둔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현명하게 이 환급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팁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빌페이. 특히 납기일을 놓친 부분들을 해결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때를 놓친 유틸리티, 자동차 수리비, 재산세, 병원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지출 이외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크레딧카드 밸런스를 줄이는 거라고 하는데 밸런스 크기에 따라 매달 적지 않은 카드 이자를 내고 있는 셈인데 밸런스를 줄이기만 해도 매달 나가는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이빙스 계좌에 저축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은 비상금 개념으로 집 수선이나 가전 교체 등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한 종잣돈 마련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환급금이 많다면 고용주에 통보해서 원천 징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금이 많다는 것은 지난해 원천 징수한 금액이 많았다는 것으로 내년에도 비슷한 환급금이 예상되면 올해 원천 징수를 줄여 매달 받는 월급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제목을 크레딧카드 빚부터 갚아라 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크레딧카드 빚부터 갚으라는 것에서 뭐 보면은 한 세 번째 정도 밸런스를 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데이브 램지라는 방송을 하면서 경제방송을 하는 데이브 램지 씨의 조언에 따르면은 현찰을 사용한 것은 위험하고 강도를 만나게 되면 몽땅 털리게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현찰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날마다 강도에게 주머니를 털리는 꼴이다. 라고 말이죠. 네. 예죠. 그, 아마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현찰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크레딧카드 상식보다 훨씬 낫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현금을 사용할 때 돈을 덜 쓰게 된다는 점, 그리고 지출 규모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합니다. 자, 네. 크레딧 카드를 먼저 요번에 환급금을 받으시면 꼭 갚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운전 중에 셀폰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운전 중에 셀폰을 사용하다 걸리면은요, 첫 번째 적발만으로도 벌금이 162달러가 될 수 있더라고 이렇게 또 기사 하나가 나왔으니까요. 그 기사도 또 koreatimes.com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단 김현지 씨 목감기가 날 때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빨리 나아서 저하고 역시 둘이서 함께 좋은 방송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울러서 이제 저 감기, 목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조코코하고 제니퍼 워렌스가 부르는 Up Where We Belong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작별 인사드립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네, 화창한 마음으로 오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십시오.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미슐랭, 구디어, 던롭도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중고 타이어도 판매하고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